조국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 마련을 위한 불멸의 공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념보고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 통일 위협의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애국의 족의 한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정당한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셨을 뿐 아니라 조국 통일 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고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에 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조국 통일 업적 가운데서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공헌하신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집약하여 기념 보고서를 발표한다. 1. 조국 통일 노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시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다. 수천 년 동안 한강토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도 외세의 간섭 때문이며 조국의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 측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국제적으로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을 최대한 고립약화시키고 통일 세력과 통일의 지지자, 동종자 대열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조국 통일 위협을 실현하는 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장 정당한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 통일 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수령님께서 벌이신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노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선의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조국 통일 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지지 공감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 대강이다.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은 1970년대에 들어와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는 것마다에서 반제자주 역량이 급속히 확대 강화되고 제국주의 세력이 심히 분열 약화되고 있던 배경 속에서 제시되었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며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고수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사조가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통일 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 방도를 밝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 엄연한 국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방법은 연방제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각이한 형태의 연방제 국가들에서 살고 있다. 한 나라 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공존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 이전에 남지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들의 자본을 다치지 않고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며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블록불가담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의 리해관계에도 부합되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되고 있다.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이념적 기초, 민족 대단결의 원칙과 구체적 방도들을 명시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도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 단결 경험이 집대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보적 인류의 지향과 염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사상과 정견, 제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조항들로 일관되어 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그 공명정대성 합리성으로 하여 제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 통일의 기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 강령으로 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대외 활동을 벌이시어 조국 통일 노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의 국가 및 당 수반들과 정계 사백여 인사들을 접견하실 때마다 조국 통일과 관련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로선과 정책, 성의 있는 노력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2년 한 해 동안에만 하여도 중국, 캄보자, 라오스, 기니, 우간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가 수반들과 20여 개의 당 및 정부 대표단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해인 1994년에만도 쿠바와 미국, 일본 언론기관들에서 제기한 질문들의 대답들을 주시고 전 미국 대통령 카터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을 접견하시면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같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안의 정당성에 대하여 인식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에 몸소 중국, 이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방문들을 진행하시면서 세계 혁명적인 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하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정력적인 대외 활동과 현명한 용도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당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계 사백여의 저명한 인사들은 우리의 조국 통일 방안들의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1973년 유엔 총회 제2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1973년과 1976년에 열린 제4차, 제5차 블록불가담 국가순회자 회의들에서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1977년 6월에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가 창립되고 우리 인민의 통일 위협을 지지하는 세계 대회들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지지하여 1981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진행된 국제적 서명운동에는 105개 나라들에서 16억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199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지지 서명운동에는 150여 개 나라에서 17억 3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해 주신 조국 통일 노선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 외세를 배격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한강터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은 미국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도 미국이다. 미국의 남조선 강점을 종식시키는 것은 나라의 비극적인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거시기부터 외세 간섭을 없애고 저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 때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대외 활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저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미대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여 나서야 하며 세계 인민들이 미군을 남조선에서 절거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공화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저국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 결과 1973년 유엔 총회 제28차 회의에서 조선반도의 지속적인 분열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부당하게 악용되어 온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해버릴 때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 3월 최고인민회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외국 군대를 걸고시키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때 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미 국회에 보내도록 하시고 유엔 총회에서 이 제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대외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이도록 하시었다. 1975년 유엔 총회 제34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위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때 대하여라는 우리 측 제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와 미군 골고 문제를 분리시켜놓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려던 적들의 기도는 여지없이 분쇄되었다. 유엔 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인 조국 통일 방침과 대외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빛나는 과시였다.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기 무력을 남조선에서 절거시켰더라면 조선반도에서 지금과 같은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의 지지자로서 전체 북남조선인민들의 환영을 받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자기의 전략적 지위도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자면 정전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문이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걸고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건수를 계속 거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여 조국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 정부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어 조미 사이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 사이에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며 북남 무력이 단계적으로 축감되는 데 따라 남조선 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골수할 때 대한 군축 방안들과 평화 방안들을 내놓도록 하시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려는 염원으로부터 1986년에는 일방적으로 공화국 국방부의 전 영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북남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 때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1987년에는 10만 명의 장병들을 제대시켜 사회주의 건설장에 진출시키는 평화조치들을 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6년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할 때 대한 제안을 내놓으신 데 따라 1990년부터 북남사회에는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1992년 2월에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불가침을 확약하는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다른 장치가 마련되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것이라고 확약한 결의안의 조건부까지 충족되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에서는 조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만 미결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기회를 조성해 주었다. 그러나 다음 해 1993년 3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팀스피릿 93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면서 불가침을 확약한 북남 합의서를 무참히 유린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켰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중대 조치와 아량있는 노력에 의하여 일단 조선반도 핵위기는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지만 조선반도에서는 여전히 정전상태가 지속되었다. 특히 미국이 1956년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조항들과 1957년 조선경위로부터의 군사장비 반입을 금지한 조항들을 파기하고 1991년 정전협정의 조인 당사자도 아니고 따라서 정전협정 관련 문제를 다룰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 남조선 괴뢰군 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미군 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는 완전히 마비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아니고 정전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1994년 4월 공화국 정부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을 내놓도록 하시었다. 이때라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왔더라면 오늘과 같이 우리와의 핵 대결에서 힘을 소모하면서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동시에 전략적 곤경에 몰리는 것과 같은 고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취해 주신 조치들은 모두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대로 지향되었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선견지명한 조치들이었다. 3. 위대한 업적을 더욱 빛내이시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적 통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어 이룩하신 불멸의 조국 통일 업적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세기와 연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 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 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심으로써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새 전쟁 도발 측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 통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시었으며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6.15 통일 시대를 열어놓으시어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안아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 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마련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가 이룩되고 민족 공동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설계도가 펼쳐졌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 통일 유훈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 나아가시는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신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새로운 역사적 지정표로 되었다.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에 대한 새로운 투쟁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 통일 사상을 완벽하게 재현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만이 제시하실 수 있는 탁월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계신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하시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신 것은 적들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공헌하신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국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짚으시고 조국 통일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밝히신 우리나라의 분열에 관련 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북남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에 대한 사상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의 본질과 현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조국 통일 위협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지선의 반통일 세력을 동족 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정책 전환의 의지가 있다면 남지선과의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여야 하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벌이고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든 조선반도의 안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남지선 당국자들의 온갖 궤변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남 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 길에 북남관계 개선도 있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도 있다는 것을 똑똑히 가려보아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에 대하여 말하면서 북남 공동선언들의 이행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말하면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쓰고 끊임없이 감행되는 미국 남지선 합동군사 연습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비건설적인 태도이다. 북남 공동선언들을 한사코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소동에 매어 달리는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의 조언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최근 남지선 전역에서 세차게 일어난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은 괴뢰 당국의 반동쪽 통치 기반을 밑부리채 흔들어 놓았으며 박근혜 역대를 파면의 구렁텅이에 쳐넣었다. 남지선 인민투쟁사의 뚜렷한 자국을 새긴 이번 전민항쟁은 파시오 독재와 반이민족 정책, 4대 매국과 동적 대결을 일삼아온 박근혜 역적 배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진중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마련이며 그들에게 그 무슨 기대를 가지고 기웃거리다가는 수치와 오명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염원을 받들어 이 땅 위에 기어이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더세우시려는 것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 통일 유호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통일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8일 평양.